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침략자에겐 죽음을 주리. 다음 들으실 노래는 미제가 덤벼들면 죽음을 주리. 계속하여 너래 당을 따라 저국을 통일하리라. 이어서 너의 혁명을 위하여 마지막 순서로 노래 진군 또 진군.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